영수 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? 대한 빌딩에 있어요. 1층과 2층은 은행이고 제 사무실은 3층에 있어요. 주차장이 있어요? 네,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.